HUBS 쉿! 귀 속 도서관 9월 5일 월요일 2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오늘의 라디오는 귀 속 도서관입니다. 어느덧 하늘은 높아지고 우리의 곁에도 가을이 찾아온 것만 같은데요. 이번 학기도 저희 한대방송국이 학우 여러분의 행복한 점심시간을 책임지고 이끌어볼 테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쉿! 귀속도서관은 책을 좋아하지만 읽을 여유가 없으신 분들, 책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첫 장을 읽기도 전에 막막한 마음이 드시는 분들을 위한 라디오입니다. 학우분들을 위해 매주 한 권의 책을 선정하여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9월 5일 오늘의 이야기는 강신규의 게임포비아입니다. 저스틴 비버의 Come Around Me. When you come around me, treat me like you miss me, even though you've been with me. When you come around me, do me like you miss me, even though you've been with me. Digging the way I feel on my skin. Got influence on me, can't comprehend. Oh no, next thing you're on top of me. I call that a win-win. So when you come around me, treat me like you miss me, even though you've been with me. When you come around me, do me like you miss me, even though you've been with me. Let's not miss out on each other. Let's get it in expeditiously. You had a drop stick. You a fool with it. Love the way you fool with it. And the way you motion, motion in my lap. Love the way you move with it. So when you come around me, treat me like you miss me, even though you've been with me. When you come around me, do me like you miss me, even though you've been with me. Let's not miss out on each other. All that I want for you is perfection. Pull me down aggressively. When I rise up, baby, don't shy up. Open your mind, don't knock it till you try it, darling. Show.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귀속 도서관에 사서 강나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라디오의 첫 번째 책인 게임포비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저희 라디오만의 특색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대본을 작성한 PD와 함께 라디오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오늘의 PD 박상진 학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대방송국 제작부 PD 박상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교내 곳곳에 본인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컨디션은 좀 괜찮으신가요? 네,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오늘이 저희 라디오의 첫날인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얼굴이 지금 잔뜩 빨개지셨어요.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시작해보자면요. 오늘의 책 게임포비아,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제일 중요한 소재는 게임포비아, 즉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게임에 대한 공포감이나 거부감입니다. 게임에 대한 공포요? 글쎄요. 게임과 공포는 뭔가 매치가 되는 단어가 아닌 것 같은데 딱 떠오르는 느낌이 없는데 혹시 적절한 예시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뭐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인터넷 기사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게임 중독 중학생, 어머니 살해 후 자살 같은 자극적인 컨텐츠들이 높은 조회수를 보여주는 것에는 게임 포비아가 잘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시를 들으니까 뭔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책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책 속으로 함께 빠져볼게요. 에릭 벨린저의 Share You with No One Else. If we hit it off this weekend and everything goes as planned, how soon can I see you again? When can we hook up again? Cause if I spend these dollars on some dinner and if I add some mileage to my engine, I'ma need to be acknowledged, no pretending. So before I lose my mind and all my senses, is it for real, is it for real? Like, let me know the deal, is it for real? Like, cause I ain't tryna share you with no one else. Is it for real, is it for real? Like, cause I'd rather chill if it ain't real. See, I ain't tryna share you with no one else. Imagine you linking up on Wednesday with somebody else, then turn around on Friday, be right at my house. Like, I know you ain't my girl yet, tryna stay in my lane. Keep entertaining lames, you gon' drive me insane. Girl, if I spend these dollars on some dinner and if I add some mileage to my engine, I'ma need to be acknowledged, no pretending. So before I lose my mind and all my senses, is it for real, is it for real? Like, let me know the deal, is it for real? Like, cause I ain't tryna share you with no one else. Is it for real, is it for real? Like, cause I'd rather chill if it ain't real. Should be recording us loving, nah, nah. Is it for real, is it for real? Like, let me know the deal, is it for real? Like, cause I ain't tryna share you with no one else. Is it for real, is it for real? Like, cause I'd rather chill if it ain't real. See, I ain't tryna share you with no one else.학구 여러분들은 게임 좋아하시나요? 사실 게임 싫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게임을 하다 보면 멀미나고 어지러워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게임을 즐기는 것과는 별개로 게임 포비아라는 이 문제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책에서 이야기해볼 만한 흥미로운 내용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게임이라는 틀에 갇혀서 생각하기보다는 올드미디어와 뉴미디어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갈등들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이라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이 기존 매체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텔레비전이 처음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도 바보상자라는 별명이 붙여진다거나 시력 저하와 TV 시청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꽤나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하나의 미디어는 다른 미디어들과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기존 미디어들과의 마찰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게임도 마찬가지로 지난 2021년 12월 31일에 폐지된 셧다운제가 대표적인 제재사항이었습니다. 시행 이후에 딱 10년이 되는 시점에 반대 없이 폐지됐다는 점에서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면서 오늘의 책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you go broke and your iPhone breaks and your ex shows up at your next first date and your car gets towed so you show up late to your shitty ass job. Hope you have a bad day. 저스터스 베네츠의 배드 데이. That I'd end up doing nothing when I was young, my mama must have dropped me on my head. But there ain't a bitch like karma. Guess you two got that in common then. I don't wanna be spiteful, but you someone I got spite for. And I know it ain't right, but all you ever did was do me wrong. So I hope you go broke and your iPhone breaks and your ex shows up at your next first date and your car gets towed so you show up late to your shitty ass job. Hope you have a bad day. Hope you lose your keys and you get locked out. And when things are looking up, hope it all goes south. Cause you never gave a fuck when I opened my mouth. I got nothing else to say except have a bad day. You bring out the worst in me. If you feeling like shit, then you deserve to be. Every friend I've ever had, from my roommate to my dad, said they cut you out my life like it was surgery. I don't wanna be spiteful, but you someone I got spite for. And I know it ain't right, but all you ever did was do me wrong. So I hope you go broke and your iPhone breaks and your ex shows up at your next first date and your car gets towed so you show up late to your shitty ass job. Hope you have a bad day. Game 포비아는 정치적 산물이자 권력의 효과다.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박근서 교수님이 남기신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컴퓨터 게임이 폭력적이지 않다면 혹은 중독성이 없다면 컴퓨터 게임은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논쟁의 핵심은 컴퓨터 게임의 폭력성이 현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였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의 근거가 다소 미약하다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장한 게임의 중독성 논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게임에서 문제가 되는 중독성이나 경쟁에 의한 스트레스를 공부나 일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을 저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자는 게임 포비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게임의 공포 요소가 게임의 본질이나 내재되어 있는 가치가 아니라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허상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 저자는 게임 포비아의 근원적인 문제가 미디어의 권력 다툼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네. 상진님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뉴미디어의 등장은 올드미디어와의 마찰을 일으키고 이런 과정 속에서 뉴미디어의 부정적인 측면이 사회적인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공포감 이면에는 올드미디어의 견제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식의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제이미 밀러의 City That Never Sleep. I can't walk down these streets and see all these signs without you on my mind. Remembering all the days, the New York cliches, those late downtown nights. You're everywhere I go, I can't help but notice. I wouldn't know you if I never come here. I lie awake in the city that never sleeps, trying to forget about you and me, but it's all that I can see. I lie awake in the city of broken dreams, the city of how we used to be. Wish I could see it differently. Oh, but it's covered in you and me. I guess I won't be getting any sleep till I leave. I can't focus like I should, my vision's obscured by fucking memory lane. Oh, suppose the work does me good, but I'd go if I could, cause it don't feel the same to lie awake in the city that never sleeps, trying to forget about you and me, but it's all that I could see. Awake in the city of broken dreams, the city of how we used to be. Wish I could see it differently. Oh, but it's covered in you and me. I guess I won't be getting any sleep till I leave, till I leave. Darkness falls under all of the lies. Got that empire state playing tricks on my mind. You and your ghost follow me through the night. It haunts me inside. I just can't close my eyes. eyes. I lie awake in the city that never sleeps, trying to forget about you and me, but it's all that I could see. TikTok 토론 시간. 안녕하세요. 귓속 도서관의 티키타카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책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토론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내가 게임 중독 대 내 이성 친구가 게임 중독입니다. 어떤가요? 상진님은 어떤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제가 게임 중독이 낫다고 봅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게임 중독이면 저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자친구가 게임 중독이면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혹시 상진님 지금 게임 중독이신 거 아니죠? 저는 전혀 아니죠, 지금. 네. 네. 그러면 상진님이 답답한 건 싫지만 상진님이 게임 중독일 때 여자친구분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아니죠. 네, 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네, 저만 고생한다는 발언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게임 중독이 나은 이유가 몇 가지 더 있겠습니다. 먼저 게임 중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저 자신이기 때문에 제가 게임 중독인 게 역시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은 본인은 게임 중독에서 금방 벗어날 수 있지만 여자친구는 게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 여자친구를 신뢰할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 식의 어떤 확증 편향은 옳지 못합니다, 나연님.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여자친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아, 그렇죠. 이제 좀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좋습니다. 상진님이 생각보다 사랑꾼이셨네요. 오늘의 주제 진짜 어렵네요. 어쨌든 게임 중독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런 좌절마저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것, 정말 최고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게임 중독? 이성 친구가 게임 중독? 오늘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라디오 끝으로 우리 한번 달려가 볼게요. 클레어 로신크란츠의 프랑켄슈타인. I'm so sick of all these pretty boys trying to act like the shit, and I just wish they wouldn't fall in love and leave me so quick. I've been searching, don't think it's out there. Talks for hours, walks in with flowers, dirty converse, 6'2" and brown hair. Every little thing that I want. Yes, I gotta build my Frankenstein. Draw the picture, color all the lines. When it's right, I'll take a test drive. Every little thing that I want. When I'm mad, he'll kiss me till I'm numb, and he'll treat me so bad. He makes me laugh. He's never on my nerves. Gets along with my dad. I've been searching. Don't think it's out there. Oh, so loyal. Makes me feel spoiled. He's my daydream. Never a nightmare. Every little thing that I want. Yes, I gotta build my Frankenstein. Draw the picture, color all the lines. When it's right, I'll take a test drive. 여기까지 귀속 도서관의 첫 번째 이야기, 강신규의 9명 작가의 게임포비아였습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는 책이었는데요. 오늘의 책처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기르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문화진흥회에서 출판하는 시민비평상 수상집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엄마, 불완전한 세상도 참 따뜻한 거죠? 라는 작품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시민들의 다양한 시각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PD박상진 김소원, 기술의 임지연, 저는 오늘에 서서 강나연이었습니다. HUBS